10월 7일 금요일.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사랑하며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도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명하신 십계명의 근본 의미가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기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는 쉽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려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이 땅은 잠시 거하는 나그네 길이며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할 때 어둠의 일, 곧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도는 어둠의 시대의 빛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젊은 청교도 목사 한 명이 1637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지 불과 1년도 못 되어 폐결핵을 앓게 되었다. 재산이라고는 400여 권의 책이 전부였지만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400여 권의 책은 어느 갑부의 재산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칼리지에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책과 함께 편지 한 장을 보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나 법률가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학교 당국은 이 젊은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 젊은 목사의 이름은 존 하버드였고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탄생했다. 한 젊은 목사의 비전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낳은 것이다. 이웃을 향하고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감히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된다. 한종수의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한절 묵상.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살려내는 것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묘안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이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자각할 때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며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 말씀에 근거해 빛된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